내 마음에 녹이 슬었다. 또 사라져 나 없다 생각해. 이제 네가 정말 싫어. 잘 알잖아 우리 사이인 여기까지 그만 정리하자. 너 잘 지낼 건지 걱정하진 않아. 나도 같이 힘들 거야. 다시 돌아본대도 하나 변할 건 없어. 너도 이제 날 잊어줘. 떠나가줘. 날 사랑하지 마. 날 차라리 널 좋아할 남자를 만나. 네가 떠나고 난 힘들고 지칠지 지금은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괜찮을 거야. 너도 이제 날 잊어줘. 정말